모든 게 두렵고 사랑하는 게 너만이 생겼기 누구 말해 너도 이제 꼰대 다 부스 자격 없어 그냥 하던 거나 잘해 그래 더 난 영웅 이거 봐 줄 수 없는 건 단팥빵과 수거 짠말 뿐이다만 물은 바로 날라 밝게 날 불러줘